2023년 1학기 학부 재학생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사랑의 실천 장학, 실용 인재 장학, 성적 우수 장학금인 한양 브레인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2022년 2학기 재학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 목요일부터 1월 8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학생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9회 한양대학교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개최안내입니다. 재학생과 휴학생, 3인 1팀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비기너 디비전과 어드밴스 디비전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4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까지이고 본대회는 12월 4일 일요일 13시부터 18시 30분까지 ITBT관 508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과대학 RC 소프트웨어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일러스트 작업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시각디자인 전공자이지만 기타 디자인 관련 학과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2022년 12월 2일까지로 이메일로 이력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축구 대표팀이 우루과이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기며 승점 1을 따냈습니다. 경기 전 대표팀이 많이 밀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4일 안면 골절 수술을 한 주장 손흥민은 검은색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선발 출전해 90분 전 경기를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10회 연속 본선 무대에 진출한 한국은 28일 가나와 2차전, 다음 달 3일 포르투갈과 3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4일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연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 시멘트 외에도 철강제,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안전운임제 계약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은 24일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서민정 신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후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상견례 겸 협의를 위해 외무성을 방문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부터 정상회담, 외교차관협의 등을 통해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징용배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징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2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윤미경,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